순서로 노래 인민은 부르네 진근한 그 이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우종희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백삼 2014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노래는 저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협, 손권혁명위협을 승리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끝없이 칭송하고 흠모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진실하면서도 생활적인 화폭에 담아 깊이 있게 흉상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불철주야 모나먼 현재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부강본용할 조국의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에 대한 우리 민의 한없는 그리움의 정과 친근감을 진실하면서도 꾸밈없는 시효로 깊이 있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가요는 흉언할 수 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우리 민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흠모의 감정에 꼭 어울리는 매혹적인 선율을 창조하였습니다. 4분의 4박자의 솔대조인 가요의 선율에서는 점소리표와 이강음적인 리듬이 결합된 특색 있는 리듬트로 선율 형상의 개성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인민은 부르네 진근한 그 이름은 낮이나 밤이나 오로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에 대한 간절한 그림으로 가슴 불태우며 기적을 창조해 나가는 천만 군민의 심장 속에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며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내 나라 군금이 강산 화창한 방방곡곡이 그리론 그 손길 우리여 꽃피는 꿈도 많아라 즐겁고 희망 넘친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정답게 기적을 떨치는 전국의 축포 도치리 세계를 앞서가는 우리 승리 속에 영광의 기치로 빛나는 친근한 그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